예언자 오라클이 네오에게 말합니다. 스미스는 바로 너야. 독일의 철학자 짐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 내가 목숨 걸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와 싸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내 편이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스미스가 강해지는 만큼 네오 역시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싸워야 하는 그것, 혹은 그 사람, 혹시 나의 내부로부터 나온 건 아닐까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나요? 한 주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싸워볼 만한 적, 사랑스러운 적을 찾으셨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셨어요? 잠 다 깨셨나요? 오늘 첫 곡 영화 매트릭스 중에서 Rage Against the Machine의 Wake Up 띄워드렸습니다. 이정재 씨가 예전에 신청을 하셨고요. 혹시 지금 전경준 씨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발코니에서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오늘따라 답답하고 건조하게 보입니다. 이런 답답한, 갑갑한 마음이 새로 시작한 한 주의 분위기에 맞게 가슴이 뻥 뚫어지는 음악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죠? 가슴 뻥 뚫렸나요? 좀 줄였을 것 같은데. 아, 김희승 씨, 지난 토요일에 대학로에 다녀오셨다고요? 저도 대학로에 갔었어요. 꼬맹이랑 같이요. 이 추운 날 그러셨는데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그다지 춥게 느껴지지는 않던데요. 아, 제가 저희 집 꼬맹이 얘기를 처음 하는데 해도 될까요? 이 꼬마가 작년에 그 오피슨 코리아를 정말 열심히 외쳤거든요. 근데 발음이 잘 안 돼서 항상 오피스 코리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피스 코리아. 결국은 오평화 코리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괜찮네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꼬마가 대학로에 가서 박수를 치면서 한 번 더 그런 구호를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구호는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쯤 그 월드컵 4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들떴던 마음이 그 이라크 파병 4강의 그 대열에 올라서게 되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참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햇살 좋은 날 바람은 쌀쌀하지만 토요일에 많은 사람과 함께 대학로를 저는 갔다 왔습니다. 좋던데요. 우리 한번 오피스 코리아 함께 외쳤으면 좋겠어요. 강동훈 씨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면요 별별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만났던 중학생 소녀가 세상에 결혼을 한대요. 저희 아나운서국으로 찾아와서 저 아나운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열심히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되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신 이명숙 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신혼여행 가서 들을 수 있게 곡 띄워달라 그러셨죠? 들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이 곡 띄워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알람 파커 감독의 The Commitment 중에서 아, 신청하신 곡이 있네요. 손일관 씨 듣고 계시죠? Mr. Pitfall 띄워드립니다. 어떠셨어요? 김채연 씨 냉커피 드시면서 듣고 계세요. 빠르고 경쾌한 곡. 영화 커미트먼트 중에서 Mr. Pitbull, Andrew Strong의 노래로 띄워드렸습니다. 어제 피아노 영화 속의 피아노 장면 그리고 피아노 곡들 쭉 들려드렸잖아요. 제목을 정해주세요. 옷을 입혀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현주연 씨는 천국으로 향하는 피아노라는 제목을 붙여주셨고요. 오진경 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랑, 감동, 진실. 감동의 순간에는 이념으로 꽁꽁 닫힌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죠 하시면서 피아노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 혹은 감동은 피아노를 타고 이런 제목 어떨까요 하셨네요. 오장원 씨, 피아노, 영화, 그리고 추억의 삼중주라는 제목을 정해주셨고요. 하민철 씨의 제목은 좀 기네요. 감수성이 융화된 피아노 선율의 동감. 솔직히 이게 쏙 들어오지도 않는데 한문까지 한자까지 적어가면서 역시 한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다르시네요. 고맙습니다. 안인경 씨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을 통해 흐르는 순수한 사랑과 열정,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영화음악에 옷을 입힐 수 있겠어요. 단지 값싼 악세서리를 걸어드릴 뿐이지라고 하셨는데 무슨 이런 겸손의 말씀을 어휘력이 부족하다니요. 올려주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강영희 씨는 피아노의 날개 위에 피어나는 사랑, 민현홍 씨는 피아노 선율 같은 아름다운 삶, 강효진 씨는 피아노는 추억을 싣고, 이런 제목을 음악에 이렇게 옷을 입혀주셨네요. 자, 다들 너무 고맙고요. 일요일마다 전해드리는 영화 음악만의 시간에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들어오실 때는요. 물론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지만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사서함이 819호로 바뀌었어요. 이 부서가 옮겨졌답니다. 그래요? 혹시 600호로 보내신 분들 그것도 저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고요. 우편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150-600번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사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이렇게 받아서요. 저희가 골라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뭐 시사회도 보여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시사회에도 보내드리고 그럴 텐데 사실 시사회는요. 뭐 이렇게 추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선착순으로 올리시는 분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선착순으로 50명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청취자 초대 시사회는요.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입니다. 6개의 시선. 그 한국을 대표하는 여섯 감독들이 만든 영화인데요. 정말 차별을 거부하는 유쾌한 눈짓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11월 3일 할리우드 극장에서 밤 8시 50분에 100석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씩 함께 오시면요. 50분 이렇게 시사회 가실 수 있습니다. 참 그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도 보내드릴 텐데요. 이번 주에는요. Down with Love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좋은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뽑아서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영화음악은 책과 만납니다. 잠시 후에요. 자, 그러면 또 잊을 수 없는 피아노 곡이 흐르는 영화죠. Shine 중에서 Flight of the Bumblebee, 왕벌의 비행 듣고 책을 만나볼까요? 책이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현명한 책이건 멍청한 책이건 간에 책을 읽을 때는 나는 그 책들이 살아서 나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책 읽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과도 대화를 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저자와도 대화를 하고, 아니 그 책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는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영화 속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나오면요, 저는 먼저 그 책이 뭘까 너무 궁금해져요.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책을 읽고 있길래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저 여자를 쫓아가는 걸까, 지금 이 순간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영화가 책을 만날 때 책으로 영화를 읽는다. 오늘 FM 영화음악에서는 여러분을 책과 영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영화 러브레터 중에서 Flow in the Wind 띄워드렸습니다. 그 영화 러브레터에서 후지 이즈키 스트레이트 플래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도 빌려가지 않는 책에 대출 카드 백지에다가 자기 이름 적어놓고 즐거워하는 그 장난이요.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는 그 장난을 통해서 영화 러브레터의 관객들은 주인공의 회상 장면을 빼곡하게 채운 그 수많은 책 제목과 마주하게 됩니다. 후지 이즈키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자그마치 88권이 넘습니다. 영화에서요. 한일 합병과 아리랑, 아홉기 고뇨의 전기, 안나르냐의 시집, 그리고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특히 이 소설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영화 속에서 네 번이나 등장하죠. 모두 7편으로 된 이 장편 소설 중에서 특히 제7편 찾아내어졌을 때 이 책이 네 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이와이 슌지 감독이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책에 왜 그렇게 여러 번 카메라를 갖다 댔는지 여러분 물론 짐작하시겠죠? 그런데요, 그 러브레터의 관객들이라면 아련한 기억의 일부로 간직할 이 책들 과연 누가 읽었을까요? 심지어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장난의 발명가인 후지 이즈키도 읽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기요, 종종 그 어떤 책들은 책장에 적힌 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이나 헌책방의 낡은 책들, 여러 번 되풀이 읽어서 거의 책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인 여러분의 애독서들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손때가 묻고 밑줄이 그어지고 커버가 찢겨나가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개성이 생겨버린, 그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인쇄된 글자들과는 별도로 또 다른 이야기를 얻게 된 이 낡은 종이 뭉치들에 대해서요. 도서관에서 우리가 한 권의 낡은 책을 뽑아들 때 우리는 책을 전에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엿듣는 건 아닐까요? 사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을 때 가장 커다란 즐거움이 바로 그런 거죠. 밑줄 치어져 있는 글귀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조금은 짓궂게 나도 그 옆에다가 한마디 적어보는 것. 사실 저는요, 저희 사무실에서 책을 한 권을 읽고 그 책을 후배들이랑 돌려보거든요. 제가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으면 후배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책보다 제가 적어놓은 글이 더 재밌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책이랑 대화 나누는 거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아, 호재의 잊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화도 보면요,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근사하게 책 읽는 장면 많이 있죠. 전 최근 영화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게요, 조승우 씨가 미소가 너무 좋잖아요. 도서관 창가에 앉아가지고 그 책 읽는 장면, 책을 쳐다보던 장면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영화 클래식 중에서 엄마의 연애 편지 들어볼까요? 아쉬우셨죠? 짧아서요. 영화 클래식 중에서 엄마의 연애 편지 들어봤습니다. 영화 The Hours. 아, 좋죠? 이 The Hours를 보면요, 그 각각 다른 시대를 힘겹게 살아간 세 여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작가, 숨막히는 50년대 미국 가정에 갇혀 살면서 필사적인 탈출을 꿈꾸는 가정주부 로라,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가는 동성애자 친구를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그와 함께 했던 젊은 날의 과거에 집착하는 문학 편집자 클래리사. 전혀 상관이 없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 이들의 삶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것은 바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주인공이기도 한 버지니아 울프가 쓴 소설 델러웨이 부인이죠. 이 델러웨이 부인은 버지니아 울프가 41살 때 파티를 좋아하는 하원 의원 부인 클라리사 델러웨이의 하루를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으로 써내려간 소설인데요. 제목은 델러웨이 부인이지만 단 하루를 배경으로 델러웨이 부인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내면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죠. 영화 속의 새 여인 그리고 그들의 하루는 바로 이 소설 델러웨이 부인으로 엮여 있습니다. 신경을 끊어버릴 것 같은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피해서 시골로 온 울프, 니콜 키드만. 그녀는 어느 날 델러웨이 부인의 첫 줄을 쓰고 있고요. 1951년 어느 날 미국 남부에서 귀여운 아들과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는 로라, 줄리안 무어는 델러웨이 부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어느 날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뉴욕의 클라리사, 메릴 스트립은 이 소설의 첫 장면처럼 꽃을 사러 갑니다. 영화 빌리 엘리엇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죠. 스티븐 다를데이 감독이 작가, 독자, 극중인물로 마치 섬세한 레이스를 짜듯이 짜놓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920년대 영국에서 살던 한 여성이 낡은 시골집 구석에서 풀어낸 상념이 지구를 돌고 시간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에 마치 유령처럼 스며드는 그 과정. 참 어쩌면 그렇게 마술처럼 신비로울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영국의 시인 로버트 사우드가 이렇게 말했죠. Go little book, in faith I send thee forth. 가라 작은 책이여, 실로 나는 그대를 세상으로 보내나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수백,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잘한 글씨로 남긴 생각들, 회상들. 그것들이 책이라는 작은 종이배를 타고 영겁의 시공을 가로지르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책꽂이에서 무심코 한 권의 책을 뽑아들 때, 그때 우리는 용감한 시간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정말 로버트 사우디가 Go Little Book 했을 때 북은 꼭 보트 같다는 그런 느낌 듣지 않으셨어요? 작은 배요, 작은 책이요. 책이고 타임머신이고 배고 자동차고 비행기고 근사하죠? 아, 99년에 퓰리처상을 수상한 마이클 커닝햄의 The Hours, 세월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The Hours는요. 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두 편의 소설이랑 아주 기묘하게 엮여있는 셈이죠.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공동 수상했고요.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분 작품상, 여우주연상, 그리고 전미비평가협회 최고의 영화에 꼽힌 영화입니다. The Hours 중에서 필립 글라스의 영화 음악 들어보죠. Morning Passages. 영화 The Hours 중에서 Morning Passages, Philip Glass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 존 말코비치 되기의 작가인 찰리 카우프먼은 수잔 올리언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존 라롯이라는 난초도둑에 대해서 쓴 논픽션 소설 난초도둑을 헐리우드 영화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각색 중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좋은 책이긴 한데 영화로 만들만한 어떤 플롯, 줄거리는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도대체 왜 남의 책을, 그것도 실존 인물에 대한 책을 각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과연 그에게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한 사람의 삶과 또 한 사람의 생각을 멋대로 자르고 붙여서 자기 이름을 달아서 되팔 수 있다는 걸까? 그는 이런 의문에 빠집니다. 찰리 카우프먼은 결국 해내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실패 과정을 소재로 삼아서 극중 인물과 실존 인물, 또 실제 인물과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 작가 자신과 그의 도플갱어가 픽션과 실제 사건 속에서 싸우고 사랑하고 갈등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덜컹거리다가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카오스에 대한 한 각본을 완성합니다. 문학과 영화라는 이 상이한 장르에 애증 섞인 예찬인 이 영화의 제목은 어댑테이션입니다. 각색. 글쎄요, The Hours가 비교적 충실하게 원작을 각색했다면 이 영화 어댑테이션, 각색은 아마 영화사상 가장 희한하고 대담하고 또 독창적인 각색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이 찰리 카우프만의 각색은 단순히 종이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매체를 전환한 것이 아니라 원작에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그 텍스트를 마구마구 확장한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 같죠. 영화 존 말코비치 대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스파이크 존스 감독과 작가 찰리 카우프만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근사한 커플의 힘을 보여준 영화 어댑테이션.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죠. 또 골든글로브에서는 남녀 조연상을 받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The Hours랑 이 어댑테이션은 엮여지는 게 연결되는 고리가 꽤 많네요. 원작을 각색했다는 것, 또 메릴 스트립이 나온다는 것. 메릴 스트립이 저널리스트 수잔 올리언으로 나왔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찰리 카우프만으로 나왔고요. 괴짜 난초수집가 그 존 라로시 역은 크리스 쿠퍼가 나와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는데요. 정말 어댑테이션, 행복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만나서 정말 엉망진창으로도 보이고 막 섞인 것 같이도 보이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앞과 뒤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보는 사람의 머리를 마구마구 헝클어뜨리는 영화인데요. 그래도 그것들이 모두 행복하게 함께 모여있는 영화죠. Happy Together 어댑테이션 중에서 The Turtles의 노래로 들어봅니다. Imagine me and you, I do. I think about you day and night. It's only right to think about the girl you love and hold her tight. So happy together. If I should call you up, invest a dime, and you say you belong to me, so ease my mind. Imagine how the world could be so very fine. So happy together. No matter how they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I can't see me loving nobody but you for all my life. When you're with me, tw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Toss the dice, it had to be. The only one for me is you, and you for me. So happy together, so happy together. How is the weather? So happy together, we're happy together. 영화 어댑테이션 중에서 터틀스의 The Turtles의 Happy Together였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개봉된 Equilibrium이라는 그 SF 영화 보셨어요? 모든 감정이 금지된 세계, 감정을 유발하는 예술 작품들이 제거 대상이 된 세계. 사실 그러한 세계는 뭐 그다지 독창적인 게 아닙니다. 또 이 영화가 처음 그런 세계를 묘사한 것도 아니고요. 이전의 영화들도 그런 세계들을 많이 그렸고요. 또 이 이퀄리브리엄에서의 그 분석 행위의 장면이 나오는 일종의 분석 행위의 장면이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는 사실 레이 브래들리의 고전 SF 소설에서 따온 거예요. 아시죠? 그 산문시처럼 풍부한 감성으로 가득 찬 그 서정적인 문체로 유명한 미국의 SF 작가 레이 브래들리요. 그의 고전 SF 소설 화씨 451. 이 소설을 사실 그대로 영화로 만든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1966년 프랑스 누벨바그의 대표 감독이죠.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이 화씨 451에서 묘사하는 독재 사회에서는 모든 책이 금지되고 또 발견되는 즉시 불태워집니다. 화씨 451이라는 이 상징적인 제목도요, 종이가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가리킨다고 해요. 원작자 레이 브래드베리에게 화씨 451은 매스컴이 조장하는 싸구려 문화가 진지한 문화를 먹어치우는 그 우민 사회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책이 금지된 이유는 불온한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트리포의 영화도 물론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전체주의 사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회. 대중매체가, 특히 텔레비전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먹어가는, 갉아먹어가는 사회.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정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트리포는 이 작품을 자신이 사랑하는 문학과 예술 작품에 대한 열렬한 연애 편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원작과는 달리 원작에서는 주로 문학 작품이 나왔지만 이 영화에서는 뭐 예술 작품도 나오고요. 또 그림도 나오고요. 뭐 문학 작품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 잡지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연애 편지는 연애 편지인데 이 연애 편지가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트리포 감독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정성껏 골라서 영화 전편에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화면 위에서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영화 잡지 까이에드 시네마도 들어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불타는 책들의 이미지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영화는 탄압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작 화면에서는 불타는 책들이 마치 고치에서 빠져나온 나비처럼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어요. 영화는 북피플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끝이 납니다. 북피플. 이 초라한 행색의 사람들은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 한 사람이 한 권의 책을 골라서 통째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직접 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는 몽테뉴고요, 누구는 파우스트가 되는 거고요, 또 누구는 그 자신이 시집이 된 거예요. 그 책이 걸어다니는 거죠. 근사하지 않아요? 버나드 허먼의 아름다운 음악이 배경에 깔리고 눈이 조금씩 쏟아지는 동안 북피플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문학작품을 중얼거리고 되씹으면서 호숫가를 걸어갑니다.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온 이 북피플의 이미지야말로 책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품을 수 있는 궁극적인 환상이 아닐까요? 영화 계속 보기가 특기라고 하신 김영민 씨, 이 영화도 아마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김영민 씨 글을 읽다 보면요. 영화 집시 시간 중에서 에델레지 윤재문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조용준 씨, 라디오는 사셨어요? 이 영화 음악을 들으려면 먼저 라디오부터 사야겠습니다 하셨는데 궁금하네요. 그동안은 그러면 뭘 가지고 들으셨을까? 자, 배성문 씨가 좋은 시를 올려주셨어요.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죽은 나무라고 그랬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꿈 속에서 무럭무럭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가지를 펴며 자라가는 그 나무를 보았다. 나는 또다시 사람을 모아 그 나무가 죽은 나무는 아니라고 그랬다.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아니다. 천상병 시인의 나무라는 시 올려주시면서 은임 씨의 프로를 애청하면서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찹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진실과 감동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셨죠? 저도 함께 꿈을 꾸고 싶네요. 유민경 씨의 신청곡 Innocent When You Dream, 영화 스모크 중에서 탐 웨이츠가 부르는 이 곡 우리 모두 함께 들으면서요. 인사 나누죠.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bats are in the belfry. The dew is on the moon. Where are the arms that held me and pledged to love me for, and pledged to love me for? And it's such a sorrow feeling, all the fields are soft and green, it's memories that I'm stealing, but you're innocent when you dream. When you dream, you're innocent. When you dream.